조조 세계식량계획, 유엔식량민농업기구, 세계보건기구, 유엔아동기구, 유엔인구기구, 유럽동맹협조 대표부, 스위스리온방 외무성협조사무소,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족십자 및 족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 성원들이 27일 황해남도 은열군 안악군 삼천군의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감을 피해 상황을 요의했습니다. 그들은 가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피해를 가시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.